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린도 후서의 그 편지의 상황을 좀 이해하고 또 유추해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울이 오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하찮게 여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다라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들이었지만 우리 어저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막 경솔하게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어저께 말씀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아멘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3절부터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도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두 번째로 본다면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23절, 2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러분 정말로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좀 특별한 거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셔서 이야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예,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려고 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근심을 끼치게 될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방문을 했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문제들 음란의 문제로 문제가 일어났던 일들 서로 법정에서 고소했던 문제들 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들 때문에 다투었던 문제들 여러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감정을 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면 감정이 풀리지 않은 인간적인 상태로 그들에게 실수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봐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한 통 더 써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4절에 보면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리고 근심 가운데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2장 2절 3절 말씀이 되게 약간 번역으로 보면 한글 번역으로 보면 되게 꼬여진 것처럼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실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통은 아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좀 스스로도 말이 조금 되게 꼬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감정적으로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좀 어려워 보이는 말들이 꼬여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너희도 나에게 기쁨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근심 가운데 감정적으로 나아가서 너희를 근심하게 할까봐 또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될까봐 내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막 감정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후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계획을 틀어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그래서 썼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4절 후반부에 오직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했던 마음은 사랑이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 아니다. 어저께 말씀해 보면 경솔하게 계획을 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징계와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징계와 용서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또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징계와 용서에도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었던 이유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보겠지만 큰 그림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숙하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내게 무엇이 가장 즐거운가, 내가 뭐를 하기 원하는가 이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고 갈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 말을 할 때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시고 또 물으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누가 근심하게 되거나 걱정하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근심하게 되는 게 자기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중요한 그 말씀의 원리가 5절부터 11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방문 가운데 자신을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를 징계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다른 것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권징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무언가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 잘못을 하거나 또 말씀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윤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교회가 징계를 가했습니다.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예배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이제는 그를 공동체에서 받아주라라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5절부터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단지 개인적으로 내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죄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 죄가 무엇이었다, 어떤 것이었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벌받을 만한 죄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들, 또 공동체에 근심을 끼치는 것들, 그것이 때로는 벌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아마 이 사람은 이것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욕했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가 벌받아야 되고 또 거짓을 일삼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러면서도 그가 많은 근심 가운데 시험에 빠져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봐 근심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교회에게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너희가 순종해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의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행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분열되고 이 형제를 미워하고 이 형제는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마귀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계책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징계했지만 이 형제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하나 되는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사실은 징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와 사랑. 예.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누구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바울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형제를 징계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왜 징계했냐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앞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도 똑같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그랬었는데 그 형제를 징계하고 지금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이제는 그를 용서하여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징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형제를 징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2장 4절의 표현에 보면은 큰 환난과 애통의 마음이 그리고 눈물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일이 괴로운 일이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로 그를 징계하고 그에게 그를 권면하도록 편지를 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면서도 여러분 고통이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교회도 이제 그를 사랑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처럼 보면 모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되 무엇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이 질서와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사람은 미워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가 징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모든 교단의 헌법에는 징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그 징계를 내리는 것들에 있어서 교회는 그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권위였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든가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성직자를 비방하는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회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는 여러분 교회는 가차없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 징계를 받으면 오늘날로 보면은 여러분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겪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징계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무서운 징계가 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왜 그런 징계가 없어졌어요? 특별히 장로교회 헌법, 감리교회는 헌법 같은 게 있는데 그 헌법에는 징계가 아주 명확하게 여러 가지로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징계가 행해지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헌법적으로 봤을 때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징계를 받은 교인은 여러분 받아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에도 이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걸 사인해 줘야지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 것도. 근데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박사무엘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켄터키 루이빌에 이제 신학교에 가셔서 미국 교회에 사역은 안 하고 미국 교회에 그냥 일반 등록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하시려고 할 때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그리고 원래 침례교인이었는지 이런 걸 다 물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자기는 침례교회 교인이었고 우리 교회에 다녔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거라니까 그 교회에서 그 사무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예. 혹시 박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아냐. 저는 사실은 누군지 얘기를 안 하고 처음에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여기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 비서인데 그래서 여자분이 말씀하시는데 박사무엘이라는 사람과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가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지난주에 등록증을 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들을 확인하니까 우리 교회로 교회를 옮겨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허락해 줄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맞다고 확인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뭐 그가 어땠는지 뒷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에게 그가 교회를 옮기는 것 가운데 징계나 권징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개교회주의와 또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심지어 어느 이렇게 작은 미러키 같은 지역에서 어떤 성도가 저쪽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옮겼다는 것들을 뻔히 알아도 목회자와 교회들이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일까지도 있는 것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의 권징이 얼마나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이 자기를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 더 빨리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말을 퍼뜨려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가 없어지면서 교회의 질서도 여러분 교회의 어떤 권위도 사라져 볼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들조차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고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형제가 있었지만 그를 눈물로써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징계했고 이제는 그 징계가 단지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했다면 원래의 진짜 목적대로 그를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징계는 누군가를 벌하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를 돌이켜 회개하여 그를 살리고 또한 교회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목회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형제 정확히 누구였는지 무슨 일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그것을 비밀로 붙여주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의 이름을 쓰고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들을 서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침묵해주고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길들을 또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용서와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교회의 징계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신대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사생자와 마찬가지. 자기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징계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막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아요. 목사님이 나를 뭐 때리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가책을 주신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는 징계라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혼내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 또한 교회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영혼도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계책인 거예요? 마귀의 계략인 거죠. 마귀의 계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리시지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서 이제 막 아가씨들이 다 돼서 진짜 매를 안 드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매를 좀 많이 들었어요. 또 나름 교육의 철학에 의해서 막 감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는 근데 정말 엄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혼내면 안 혼내야지 어설프게 혼내면 애들이 더 그냥 어설프게 기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희정이 윤정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막 4살, 5살, 6살, 7살 이럴 때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정말 혼날 때는 무섭게 혼났습니다. 몽둥이 매로 엉덩이를 진짜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가 그 조그만 아이들 때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이는 막 울고 어떨 때는 보면 엉덩이가 막 주리가 있고 부르터 있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울고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다 고백하고 한참 조금 지나고 나서 몇십 분 지나고 아이들한테 꼭 찾아가서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엔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혼냈는데 아빠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너를 마음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그리고 아빠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 잘되라고 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또 뭘까요? 약을 발라주는 일. 엉덩이에 아이들에게 약을 발라주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한번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약 발라주고 안아줄 거면 때리질 말지 왜 때리고 자꾸 안아주고 약 발라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약 발라줄 거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미워해서? 아이가 정말로 잘못되기 원해서? 내가 이상한 그 고통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때로는 정말로 가슴 아프거든요. 안 때리고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잘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저에게 느껴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한다면 하나님 저를 뭐해 주십시오? 혼내 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제가 혼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했던 분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보면 하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아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오늘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아파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